시작은 뭐 즐거웠었네. 오르락내리락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.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속속시속속이 이젠 난 지겨워졌네. 반복된 시속속시속속이 우린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.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을까.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던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욱이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. 사랑이여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차츰엔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.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.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She's game 이제서야 급주 내버려 해. Alright 지켜본 She'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.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멈추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멈추지 그저 내보자고. 반복되는 She's so game 이젠 그만해. 잠깐 사하긴 하지 한 명이 없음 다칠 거라면서 서로 나쁜 새낀 되기 싫게 애매한 책임전과 예념 싸우기 지친 만큼 지쳐서 때려 평행이 됐네.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.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었네. 들여다온 말 부시 누군가는 결국 이곳에서 내려야 끝이 날 듯하네. 가식 섞인 서로 위한 어찌 나와는 말고 이젠 결정해야 돼.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oh,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.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 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도는 말고. Alright 반복된 She's game 이제서야 급주 내보려 해. Alright 지켜본 She'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. 할 순 없지만 허락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. 허락 내가 없던 처음에 그때처럼 허락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. 팔아 네가 없는 내 시소 다시 내려. Alright 반복된 She's game 이제서야 급주 내버려 해. Alright 지켜본 She'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.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멈추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지 말지 그저 내보자고. 반복되는 시소 game 이제 그만해. 허락 네가 없는 내 시소 위를 걸어. 허락 네가 없는 처음에 그때처럼 허락 네가 없는 내 시소 위를 걸어. 허락 네가 없는 내